남조선에서 조선노동당의 인민중시, 인민존중, 인민사랑의 정치를 찬탄하는 목소리가 높아가고 있습니다. 전대미문의 대재앙을 겪은 우리나라의 한북도 북부지구에서 하루가 다르게 피해의 흔적이 가셔지고 인민들의 웃음소리가 높아가고 있는 데 대해 남조선 언론들은 북부의 대지각 변동, 북에서만 볼 수 있는 극적 사변동으로 평하면서 이 희한한 광경은 인민의 운명을 전적으로 책임지고 따뜻이 보살펴주는 위대한 조선노동당의 인민중시, 인민존중, 인민사랑의 정치가 가져온 빛나는 결실이라고 격찬했습니다. 북의 아름다운 현실과는 반대로 2014년 세월호 참사, 2015년 메르스 사태, 경상북도 경주 지진, 태풍 피해 등으로 이어지는 위기와 재난 때 박근혜 정부가 어떻게 했는지 국민은 너무나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다고 하면서 남조선의 각계층은 대흉 참사 재난 대란은 박근혜 정부가 몰아온 인재라고 비난하고 있습니다.